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에 맞는 연극을 추천해 드리는 방송 플레이 요거트 진행의 변재원입니다. 오늘 작품은 어두운 남자들의 배신을 다룬 작품 느와르와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 연극 샌드백입니다. 저는 영상 꼼수 놀이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연극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단측과 이야기를 해서 저도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한창 블로그 영상 꼼수 놀이터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연극 샌드백을 스리슬쩍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공연장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티켓팅 줄이 길었는데요. 헉, 무슨 사람이지? 하고 봤더니 2관, 3관 동시에 티켓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줄이 무척 긴 줄인 줄 알았는데 줄이 무척 긴줄 알았는데 2관에서는 연극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줄을 잘 보고 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티켓팅은 1시간 전, 입장은 20분 전부터 이뤄지고요. 공연 시간은 100분 정도 됩니다. 지정석이니만큼 일찍 가시면 보다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만나실 수 있겠죠? 오늘 작품인 샌드백은 스포츠 플러스 누아르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각종 운동기구와 게시판 가득한 메모지. 바로 이런 체육관 풍경의 무대를 갖고 있고요. 극장에 들어서면 먼저 커다란 샌드백이 눈에 들어옵니다. 챔피언 사진, 누군진 모르겠지만 세 명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도 보이고요. 트로피도 제법 많은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에서 형의 승리를 응원하는 동생 준수의 모습으로 공연은 시작됩니다. 권투장 링 위, 스파링을 하던 중 손을 부여잡고 만도가 쓰러지고 앰뷸런스 소리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배에 수술자국이 생긴 형 호철. 아까 그 장면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인 듯합니다. 그리고 손을 부여잡고 쓰러졌던 만도가 정장 차림으로 호철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사채업자가 돼서요. 만도는 상당히 뺀질거리면서 약을 올리는데요. 자신의 손이 망가진 게 호철이 글러브 속에 넣은 쇠덩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정색을 한 호철한테 만도는 동생 준수가 빌렸다는 사채와 신체 포기각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호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잔인하게 웃는 만도. 그럼 네 동생, 내가 죽여도 되냐?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껄렁새던 만도가 호철의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계기, 그리고 동생 준수와의 인연, 관장과 호철, 준수의 껄끄러운 가족관계, 그리고 준수의 첫사랑을 응원해주는 그리고 준수의 첫사랑을 응원해주는 만도와 호철의 이야기까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호철은 만도에게 체육관 대표자리를 걸고 도전을 신청하고요. 이후 동생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간 이식 수술을 받는 호철의 모습으로 과거 장면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극 첫 장면으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온 현실. 3천만 원을 빌린 동생 준수의 이자 8천만 원을 갚으라는 만도. 오랜만에 미트질을 해주면서 호철에게 준수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호철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과연 사채를 피해 도망 다니는 준수. 그런 준수에게 한없이 냉랭한 형 호철. 그리고 이 두 형제에게 각각 받아낼 것이 있는 만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결말이 궁금하시면 직접 연극 샌드백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만도라는 캐릭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호철 때문에 체육관에 등록하게 됐지만 형인 호철보다도 훨씬 더 준수를 아끼고 운동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고 관장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글러브 속 쇳덩이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믿는 인물 만도. 만도는 마치 다양성을 지닌 악당 조커 같은 느낌의 캐릭터로 제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만도가 조커 같은 매력의 악당이라면 형 호철은 강하고 우직해 보이지만 소심해서 자기 변명이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모든 것은 남의 잘못을 돌리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랄까요? 처음엔 상당히 위로와 공감이 가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정남이 떨어지는 인물로 나옵니다. 연극 샌드백은 순수한 동생 준수를 둘러싼 이 두 인물이 엮인 체육관 드라마 누아르 작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누아르보다 한 편의 아침 드라마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땀내나는 우정 뭐 이런 것보다 악랄한 두 인간이 불쌍하고 순진한 한 동생 등쳐먹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누아르 같기도 한데 저는 왜 아침 드라마처럼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아르의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어두운 분위기, 범죄 이야기, 갱, 사체, 배반 뭐 이런 거 보면 맞긴 한데 왜 이유가 왜 아직도 아침 드라마로 느껴지는지 참 쉽지 않네요. 밝은 작품보다는 갱스터물, 범죄물을 좋아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 연극 샌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극장에 여성 관객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연극 샌드백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기대해주세요. 이상 직접 보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는 연극 소개 팟캐스트 플레이 요거트 진행의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